Stupid liar. 가슴에 가려진 타투도 내게만 보인다던 미소를 아무데나 보여. 번번이 거짓말, 번번한 네 얼굴. 몇 번을 넘어가도 넌 변하지 않아. 그러니 내가 먼저 놀게 더 돌게 만들지 말고 좋게 말할 때 저리 꺼져. 뭐라 해도 답이 없어. 모른 척하고 넘어갔어도 이제 no no no no more. Just leave me alone. Shut up, shut up, shut up. 흔해 빠진 변명 그만해. Just leave me alone. Get out, get out, get out. 이젠 끝이야. Maybe I've got you to look at you. No rap no more. 나 역시 질렸지. 너 같은 스타일은 원래 금방 질리는 타입. 이란 것 잘 알고 있어. 왜 찰나 죽진 실은 여기도 착해서 네 눈앞으로 저기 걸어가네. Hey baby what's up my boo. 내 쿨이 네 룰을 깨. What you gon' do? Stupid liar. Stupid liar. Stupid liar.